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 비상시국 대책회의가 최근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해서 당국이 정권의 안전을 위해 민족의 분열을 이용하려 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민족적 조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